사과, 물건 사기. 듣기 1. 1. 이 과자는 얼마예요? 1,300원이에요. 이거 하나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2. 뭘 찾으세요? 넥타이 좀 보여주세요. 이건 어때요? 그건 얼마예요? 25,000원이에요. 3. 이 우산은 얼마예요? 30,000원이에요. 와, 비싸네요. 이건 얼마예요? 그건 20,000원이에요. 그럼 20,000원짜리로 주세요. 4. 어서 오세요. 비누 하나 하고 샴푸 하나 주세요. 네, 여기 있어요. 모두 8,600원입니다. 5. 뭘 찾으세요? 시원한 오렌지 주스 있어요? 네, 저기 냉장고에 있어요. 이거 한 병에 얼마예요? 1,500원이에요. 여기 있어요. 듣기 2. 1. 뭐 찾으세요? 여행 가방을 하나 사려고요. 이쪽으로 오세요. 2. 뭘 찾으세요? 맛있는 단감이 있어요. 몇 개 드려요? 10개 주세요. 3. 뭘 찾으세요? 장미 있어요? 한 송이에 얼마예요? 2,000원이에요. 그럼 세 송이만 주세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4. 어서 오세요. 클래식 CD는 어디에 있어요? 저쪽입니다. 이걸로 주세요. 얼마예요? 10,000원이에요. 5. 한국 요리책 있어요? 한국 요리책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여기 있어요. 얼마예요? 15,000원이에요. 계산은 저쪽에서 하세요. 듣기 3. 저 주스 시원한 건 없어요? 저쪽에 냉장고에 있어요. 이것 좀 계산해 주세요. 네. 주스 하나 3,000원, 과자 한 개 500원, 라면 두 개 1,800원이니까. 저 잠깐만요. 이것도 계산해 주세요. 사과 6개 3,000원, 귤 5개 2,500원, 모두 1,800원이에요. 여기 있어요. 20,000원 받았습니다. 거스름돈 여기 있습니다. 발음. 1. 이거 하나 주세요. 2. 뭘 찾으세요? 3. 이건 어때요?